사랑하잖아. Stop 빈면 하지만 Fuck you. Don't want it now. 당연한 것처럼 네 곁에 눕기 싫어. Fuck you. Fuck you. 이렇게 나긴 싫어. 내 맘은 그런 게 아니야. Fuck you. 그런 목소리로 사랑하잖아. 미안하지만 Fuck you. Don't want it now. 당연한 것처럼 네 곁에 눕기 싫어.